속까지 따뜻해지는 제니의 음악 카페. 옛날 추억이 아련히 떠오를 때, 그리움이 묻어날 때,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싶을 때 저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음악 카페가 문을 엽니다. 지친 오후의 일상들을 모두 날려버리고 퇴근길에 함께하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는 모든 뉴질랜드 교민들과 함께하며 비전과 꿈을 꾸는 모든 학생들과도 함께하고 싶은 제니의 음악카페. 우리 모두 같은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서로가 그 꿈을 위해서 격려해주는 가족, 친구, 지인들이 함께하는 제니의 음악카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하면 흔히 월요병이라고 하죠. 직장인들,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말 내내 보내면서 다시 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주부들, 우리 모두에게 에너지 충전이 필요한 시간. 잠시 바쁜 일상을 돌아보며 제니와 함께해요. 첫 곡입니다.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교민들에게 힘찬 응원 보냅니다. 클라잉넛의 오 필승 코리아. 함께 외쳐볼까요? 오 필승 코리아. 나와 함께 전열의 건배를 할게요. 그와 같은 나의 여행길에 같이 떠나자. 오늘 밤도 내일 밤도 Yeah. 지금도 이 음악을 들으니 2012년 한일 월드컵 현장으로 돌아간 기분이 드네요. 아, 그땐 정말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떨렸는지.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던 그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 모두 함께했던 감동의 순간,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생각한다면 뉴질랜드 한인사회도 힘차게 돌아가겠죠? 클라잉넛의 오필승 코리아, 빅뱅의 승리의 함성 함께 들었는데요. 우리 모두 사람들의 외침처럼 지금 시험기간 중인 학생들, 승진을 준비하는 직장인, 전역을 준비하는 주부들, 가족을 위해 수고하시는 엄마, 아빠들, 연인과의 데이트를 위해서 준비 중인 썸남, 썸녀들 모두에게 응원하고 싶네요. 아, 오늘은 카톡으로 온 사연으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저희 SPN 방송 카톡 아이디는 SPN TV입니다. 친구 추가해서 언제든 사연을 남겨주시면 함께할게요. 아, 먼저 아이디 뉴질랜드 청년 2040님께서 카톡으로 장문의 글을 남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처음 생각은 새로운 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자 하고 뉴질랜드에 왔어요. 친구들을 사귀고 영어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여행도 하려고 했죠. 예전에 아빠 어디가에서 뉴질랜드 편 방송한 거 보고 너무 가보고 싶더라고요. 자연과 함께하는 뉴질랜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 꼼꼼하게 준비해서 뉴질랜드에 딱 도착했습니다. 학원 등록하고 일하고 그러려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일하는 곳도 생각과 너무 달랐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아무래도 제가 구직하는 곳은 한인 업체인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분들이 많아서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획한 여행은 좀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요즘 뉴질랜드가 겨울철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제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만듭니다. 여기 와서 너무 바쁘게만 사는 것 같아요. 아, 이럴 거면 내가 도대체 여길 왜 온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친구들도 생각보다 잘 못 만나고 그럽니다. 필요한 게 있어서 집에서 코리아 포스트 보는데 이런 라디오 방송을 한다는 글을 보고 둘러봤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전 사실 교회 다니지 않지만 정말 한국말로 뉴질랜드에서 사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니 더욱 좋더라고요. 그리고 상담해주는 프로그램도 너무 좋았어요. 좀 더 정보를 구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도 보냈는데 언제 방송될지는 모르겠네요. 암튼 제니 씨, 음악카페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 길게 써도 읽어주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말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사연이 채택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은 리쌍의 TV를 꺼내와 핑미입니다. 지금 제 방에는 TV가 없어요. 제 손엔 오직 스마트폰이 전부예요. 뉴질랜드 24시님, 뉴질랜드 와서 생각하던 대로 계획대로 안 돼서 마음이 우울하시다고요? 조금 더 시간이 흐르다 보면 좋은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계획하신 여행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니가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힘내시라고 신청하신 두 곡 모두 보내드리고 뉴질랜드에 오신 기념으로 여행하실 때 신으시라고 남성 패션 전문업체 쿤에서 신발 보내드릴게요. 신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날 너무나 사랑해서 난 TV를 껐어. 새빨간 네 입술.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난 커튼을 쳤어. 새빨간 네 입술.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난 TV를 껐어. 내 눈엔 그 어떤 선보다 아름다운 너의 몸매, 검은 머리 너만의 향기에 나는 녹네. 때로 몰래 은큼한 상상을 해. 커다 욕심이 솟네. TV를 보다가도 거리를 걷다가도 시도 때도 없이 난 너를 원해. 못 참아 어떻게 손만 잡아 딱딱하게 말하지만 네가 날 딱딱하게 만들었잖아. 널 너무 사랑해. 내 모든 걸 다 주고 네 모든 걸 다 갖고 싶어. 더 가까이 널 안고 싶어. 내 몸을 적시고 엉덩이 토닥토닥 하고 싶어. 이 밤이 새도록 보여주고 싶어. 어제와 또 다른 내 모습에 눈물까지 흘릴 거야. 이 밤이 새도록 보여주고 싶어. 너 너무 사랑스러워. 언제나 나를 설레게 만들어. 널 너무나 사랑했어. 난 TV를 껐어. 새빨간 입술. 널 너무나 사랑했어. 난 겉대를 쳤어. 자기 커튼을 외쳐 잘 보고 있는 TV는 또 왜 꺼. 그런 눈으로 왜 또 분위기 잡아. 피곤해 피곤해 그냥 난 잘래. 네 품에서 꿈꾸고 싶어 밤새. 그만 좀 보채.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 좀 참아. 착하지 내 남자 그냥 코자자. 삐지지 말고 내 손을 잡아. 어린애처럼 왜 또 등을 돌려. 못 말려 너란 남자 정말 웃겨. 생각해볼게 어서 가서 불꺼. 이대로는 잠 못 자요. 넌 너무 아름다워. 난 오늘 이 밤을 보내기엔 아쉬워요. 오늘은 안 된단 말 마요. 그만 그만 그만. 널 너무나 사랑해서 난 TV를 껐어. 난 TV를 껐어.

영화 타이타닉의 주제곡 My Heart Will Go On 셀린 디온이 부른 명곡이죠. 카톡 아이디 제르바님, 소고님, 뉴질랜드 세댁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영화 타이타닉의 명장면 중에 뱃머리에서 레오나도 디카프리오가 케이트 윈슬렛을 안아서 키스하던 씬은 정말 가슴 설레이는 장면이죠. 저도 그 장면 보면서 정말 가슴이 뛰었답니다. 왠지 팔을 옆으로 착 벌리고 바람을 느끼고 싶게 만드는 영화. 뉴질랜드에선 꼭 멀리 가지 않아도 근처 바닷가에서 바람을 맞으며 상쾌함을 느껴봐도 한결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남자 주인공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수많은 명작과 뛰어난 연기력에도 그동안 오스카상을 수상하지 못하는 불운으로 많은 팬들이 안타까워했었는데요. 8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드디어 오스카상을 수상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각종 상복이 많고 찍는 영화마다 히트를 쳤지만 유독 오스카상만큼은 고배에 쓴 잔은 마셔야 했던 배우죠. 잘생긴 얼굴 때문에 연기력 평가 절하당하는 비운의 케이스이기도 한데요. 영원한 오스카상 후보에서 수상자가 되었죠. 누구나에게 모양은 다르지만 자신에게 닥친 문제만 바라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죠. 현실 그 너머를 바라본다면 새로운 마음이 바람처럼 들어와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에게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도 잊지 못할 영화였네요. 이어서 카톡 아이디 소로로 빵이 좋아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우울해요. 짜증나요. 이 답답한 마음으로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어요. 몸살나서 미치겠어요. 그냥 막 울고 싶어요. 며칠째 그냥 울고만 있어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러고 있네요. 제니님은 좋겠어요. 하고 싶어 하시는 일도 하시고 저도 뭔가 제대로 하고 싶은데 힘드네요. 위로 좀 해주세요. 소로로 빵이 좋아님 집 주소 다시 남겨주세요. 저희가 힘내라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어떤 일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제가 옆에 계시다면 안아드리고 등을 톡톡 쳐드리고 싶네요. 힘내라고. 이민 생활 생각처럼 쉽진 않지만 좋은 일도 많이 있답니다. 저도 어제 아는 분이 방송을 듣고 연락하셨더라고요. 왜 이리 말이 느리냐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발음도 세고 말도 버벅거린다고요. 저도 알고 있거든요. 사실이지만 아는 사람에게 직접 들으니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방송을 들으니 꼭 영화 주토피아에 나오는 나무늘보 플래시처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 마이크 앞에만 앉으면 그러는지 전 다시 듣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0.8배속이 아닌 1배속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도 프레시보다는 말이 빠르죠, 제가. 지금의 우울한 기분을 이겨내시라고 음악 선물할게요. 로이킴이 부른 힐링이 필요해, 김범수의 지나간다 들려드릴게요. 제니가 응원합니다. 소로로 빵이 좋아님, 힘내세요. October rain, 젖은 바람 냄새, October pain, 아파했던 우리, 힐링이 필요해, 난 네가 필요해. 늦어버렸어 되돌리기엔 이미 엎질러진 물이 돼버린 너 그대를 뺏기만 시간의 길을 드라이브해 기억의 끝을 달려가 널 담았던 공간 힐링이 필요해 오, 난 네가 필요해 그대를 빼앗기만 시간의 길을 드라이브 기억의 끝을 달려가 나를 고치고 싶어 언젠간 낫듯이 열이 나면 언젠간 식듯이 감기처럼 춥고 열이 나는 내가 언젠간 날 거라 믿는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듯 장마비도 항상 끝이 있듯 내 가슴에 부는 추운 비바람도 언젠간 끝날 걸 믿는다.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지나간다. 이 고통은 분명히 끝이 난다. 내 자신을 달래며 하루하루 버티며 꿈꾼다. 이 이별의 끝을. 영원한 것 같던 사랑이 이렇게 갑자기 끝났듯이 영원할 것 같은 짙은 어둠도 언젠간 그렇게 끝난다. 얼마나 얼마나 아프고 아파야 끝이 날까. 얼마나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울어야 내가 다시 웃을 수 있을까. 나간다. 빵이 조아님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제니의 음악카페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니의 음악카페로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쿤에서 패션으로 자파, 보따리에서 아동 패션 문구류, 슈퍼큐 엔진 오일에서 엔진 교환권 등 상품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SPM 방송국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사연 편지함, 제니의 음악 카페를 선택하시고 글을 남겨주시거나 카톡 아이디 spmtv 친구 추가를 하셔서 사연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언제나 제니의 음악 카페는 활짝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사연은 카톡 아이디 들꽃향기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이민들 온 지도 벌써 20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는 나이가 들고 아이들은 다들 장성해서 출가했습니다. 요즘 들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듭니다. 칠갑사 노래를 들으면 늘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아, 맞아요. 어머니. 정말 따뜻하고 가슴 시린 이름이죠. 들꽃향기님 아이디가 여자분 같으신데요. 그 정도 나이시면 들꽃향기님도 자녀분들에게 아마 그런 따뜻한 이름의 어머니일 것 같네요. 힘내시고 함께 들어볼게요. 주병선 칠갑산. 삼이 흠뻑 젖는다 무슨 서름 그림만아 포기마다 눈물 씻누나 가슴속을 태웠어 우리 가락처럼 느껴지는 칠갑산. 정말 고향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나는 노래였어요. 월요일 제니의 음악 카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연과 함께하는 시간. 어디론가 함께 떠나고 싶어요. 월요일 일주일의 시작이죠. 그렇지만 마음만은 휴식이 되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바의 노래 마지막으로 띄우면서 제니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